같이 봉독을 하시죠.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귀신의 가르침을 줬고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르고 양심이 화인 맞아 거짓말하는 자라. 제 처가 신사도 운동에 관한 설교를 되게 싫어해요. 그 은혜스러운 말도 많은데 왜 그런 걸 자꾸 하느냐고. 그래서 오늘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안 오는데. 제가 이것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두 번에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뿌리가 굉장히 깊다.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바로 옆에까지 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고 좀 팩트, 사실에 의거해서 사실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뿌리가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깊고 여러 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 운동이 미국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우리와 아주 가까운 데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현대를 미혹하는 가장 큰 영적인 사기가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사도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기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사도적인 권능을 받게 되었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일에는 기사와 표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이상한 것은 왜 금가루를 딱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금가루 하루 종일 떨어뜨려가지고는 그걸 산더미까지 쌓아가지고 좀 가난한 목사들 밥 좀 사주지. 그걸 안 떨어뜨리고 가난한 목사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금가루 떨어뜨린 사람한테 야 너는 금가루를 이렇게 잘 떨어뜨리면 가난한 목사 등쳐갖고 밥 얻어먹지 말고 네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금가루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헌금 좀 해라 이놈아. 이놈아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나오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보면 뭐 이빨을 산뿌라를 금리빨로 바꾸는데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데 3일 만에 다시 산뿌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대체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오염시키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야 한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운동에 많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 신사도 운동의 뿌리가 되는 운동이 1948년도부터 일어난 누진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누진비 운동의 지도자가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신학 사상도 완전 이단 사상이고 아주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고 딱 교통사고 나서 1967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가 폴 케인, 사도 바울과 살인자 가인이라는 두 이름을 합쳐가지고는 훌륭한 인물과 나쁜 인물을 합쳐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삼은 폴 케인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폴 케인이라는 사람은 소위 동성연애 스캔들에 휘말린 술 주정뱅이였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여러 번 쓰러져가지고는 그랬던 동성연애자였다. 아, 무슨 예언자가, 그리고 무슨 기도해가지고 사람 병 고치는 사람이 동성연애와 이또 알코올리즘, 즉술 중독에 걸리느냐. 그러니까 이폴 케인 같은 사람은 결국은 그의 삶의 열매를 볼 때에 영적인 것은 열매로서 판단을 해라 했는데, 그 열매를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 사상과 그 행하는 영적인 일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결론을 내린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 캔자스 시티 프로펫 운동의 제일 주도자가 누구냐?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비클, BICKLE.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세인트 루이스고, 요번에 오시는 그 제임스 송 총장님이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미드 아메리카 신학교의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인트 루이스가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캔자스 시티예요. 이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15살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1982년도에 어거스틴이라고 이름하는 한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이클 비클에게 나타나가지고 비클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회중들에 대해서 일일이 예언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귀신같이 맞춰가지고는 이때부터 마이클 비클이 예언 운동에 가담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 일어난 일은 어지간히 알 수가 있죠. 점쟁이들도 과거의 일은 맞출 수 있어요. 왜?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과거까지는 알수 있어요. 단지 귀신이 모르는 게 뭐냐? 미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미래는 귀신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해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확률 5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거는 귀신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황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예언자가 마이클 비클 목사한테 와가지고는 당신 회중에 이런 사람 있지, 이런 사람 있지, 당신 교회 문제는 이런 거지, 저런 거지, 막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쪽집게 같이 맞히니까는 여기서 예언에 홀딱 넘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2년 9월 마이클 비클은 이집트 카이로를 여행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불러 땅끝까지 영향을 줄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이 일에 동참시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극소수만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가끔은 영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영음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 허구한 날 듣는다는 사람은 그건 아주 이상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허구한 날 맨날 들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평생에 한두 번 들었지 어떻게 그렇게 맨날 듣느냐고요. 근데 오늘은 어디 가라, 내일은 저기 가라, 오늘은 짜장면 먹어라, 오늘은 짬뽕 먹어라, 뭐 이렇게 계속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약 먹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수십 마리가 붙어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도 그렇게 막 매일같이 모든 문제 시시콜콜 다 들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음성을 듣는다 하고, 또늘 천사를 본다고 하고, 이 사람 설교를 보면 자기가 무슨 천사를 뭐몇번 봤는데, 그 중에 한몇 번은 진짜고 몇 번은 가짜고, 또 가짜라고도 하고 진짜라고도 하고, 지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웃겨요. 근데 이 마이클 비클이 1982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한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돌아가서 오살리 기도원과 같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클이 곧바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캔자스시티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름을 붙여도 교회라고 안 붙이고 캔자스시티 펠로우십, 요 펠로우십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니 교회가 강남중앙교회 이렇게 붙여야지 왜 펠로우십이라 붙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냄새가 난다. 이름부터 조금 냄새가 나요. 근데 이 펠로우십이 캔자스시티 펠로우십 KCF라고 하는데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됐고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던 어니 그루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루엔.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라 하는데 어니 그루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클 비클하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1990년도에 비클의 예언이 다홍털이다고 소위 그루엔 레포트, 그루엔 보고서라는 것을 132페이지를 써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펠로우십에서 나오는 예언들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거를 132페이지를 써가지고는 그루엔 레포트, 그루엔 레포트가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캔자스시티 예언자들의 예언은 거짓된 것이 많고 공갈 협박치는 게 많고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캔자스시티 펠로우십에서 마이클 비클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부부가 간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뭐냐면은 마이클 비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자기들도 교회 개척하는데 같이 가담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마이클 비클이 하는 예언이 제대로 맞지를 않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이유는 비클의 동생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그 장애를 고쳐달라고 모여서 자기들이 계속 합심기도를 했고 예언자들은 그때마다 이 사람은 낫는다고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비클의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예언자들 예언이 다 낫는다고 했는데 죽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부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캔자스시티 예언운동은 거짓된 운동이다 하는 글을 인터넷에다 다 써가지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비클은 이 보고서 그루엔 레포트와 그리고 이 부부의 간증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1982년에 마이클 비클의 캔자스시티 예언 운동과 함께 일어난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소위 능력 전도 또 능력자 들어가는 거 이 빈야드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Righteous Brothers라는 가수가 있어요. Righteous Brothers.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이 그룹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은 Unchained Melody인가? Unchained Melody라는 My darling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가사를 잘 몰라갖고 제가 잘 모르는 I am hunger for your touch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노래를 부른 그 Righteous Brothers 아주 유명하죠. 이 Righteous Brothers를 처음 태동시킬 때에 존 윈버가 거기서 악기를 연주했어요. 저 키보드를 연주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퀘이커였어요. 퀘이커였는데 이 히피족들이 마약 중독자는 히피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그 표적과 기사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훌러 신학교에 가서 피터 와그너의 제자가 되었고, 피터 와그너하고 존 윈버하고 같이 훌러 신학교에다가 소위 그 말썽 많은 교회 성장학 강의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목사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능력 전도 무슨 능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갖다가 다 했는데, 아 이게 너무나 말썽이 많이 일어나니까 훌러 신학교에서 아이고 저런 강의 더 열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폐강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존 윈버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가르친 사상, 즉 뭐냐면은 귀신 축사 그리고 표적 방언 신유 이런 기사마 표적.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기서 행하는 기사마 표적은 그 실제로 창조적인 기사와 표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팔 짧은 사람이 제대로 맞힌다, 다리 짧은 사람이 제대로 맞힌다, 뭐 이런 거지. 뭐 없던 게 나타났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창조적인 기적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뭐 짧았던 게 길었다, 뭐 이런 주로 그런 얘기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니아드 운동인데. 이 빈야드의 능력 전도라든가 능력 뭐 기도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번역이 되었고 많은 목사들이 그 책을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능력 전도 능력 뭐 표적 기사 이런 걸 행하는 그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저기 서해안에. 근데 그 원장이 우리 교회 와서 자식을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가가지고, 내가 무슨 뭐 능력 정도 하는 사람이 밥값도 떼어먹고 도망가는. 뭐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빈야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래 자식 결혼시키고 밥값도 떼어먹고 도망가고, 그리고 내가 주례했는데 뭐 나한테 와서 자식 주례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도 한마디 없이 가요. 아니 그거 아니 내가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가야지 주례를 했는데 그냥 가고 나타나지도 않고 바꿔면 무슨 놈의 능력 전도가 그러냐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게 능력 전도 이거 참 웃긴다. 그런데 존 윈버하고 이 마이클 비클하고 이제 둘이 짝짝꿍이 딱 맞아가지고는 지금 마이클 비클은 캔자스 시티 프로페트는 주로 예언을 하는 거고, 존 윈버는 주로 축사 그리고 뭐 기적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짝짝꿍이 딱 돼가지고는 1990년도에는 캔자스 시티 프로페트가 존 윈버의 우산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존 윈버가 캔자스 시티 프로펫 운동이 그루엔 보고서로 인해서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야 너 내 우산 안으로 들어와라 하고 윈버가 딱 덮어줬습니다. 왜? 그 당시에 윈버의 인기가 엄청나게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990년도에 그렇게 되다가 또 윈버하고 비클은 서로 친했다가 갈라졌다가 친했다가 갈라졌다가 이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존 윈버는 1997년에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으니까는 이 캔자스 시티 운동은 빈야드 운동이라고 메트로 빈야드 펠로쉽 오브 캔자스 시티라고 이름을 고쳤다가 다시 빈야드자를 떼버리고 지금은 메트로 크리스천 펠로쉽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 캔자스 시티 예언자들과 빈야드 운동은 서로 야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붙었다가 어떤 때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캔자스 시티 예언자들이 그 비윤리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폴 케인 같은 사람은 동성연애를 했고, 또 마이클 비클과 함께 예언 운동을 했던 밥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밥 존스는 아주 그 희한한 그 성적인 부적절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니까는 존 윈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존 윈버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하니까 이 운동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갈라지더니 또 얼마 있다가 그루엔 보고서를 쓴 이 그루엔하고 윈버하고 비크라고 합쳐가지고는 죄진 사람을 용서해준다. 이래 가지고는 또 붙어요. 나 웃깁니다. 이 사람들 하는 짓은 붙었다 따랐다 아주 이합 집산 야합을 굉장히 많이 해. 그루에는 그루엔 보고서를 냈다가 마이클 비크라고 또 1년 뒤에는 짝짝꿍 돼 가지고는 보고서를 더 이상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다시 같이 일을 해. 그리고는 그다음에는 성적인 죄에 빠진 지도자들을 용서한다. 아니 지들이 뭐 하나님이야 용서한다고 딱 또 해가지고는 그 죄에 빠진 사람들 다시 또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집단은 이 캔자스시티 프로페트는 주로 24시간 기도운동, 예언운동, 종말론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캔자스시티 프로페트의 제일 예언자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 지난주에 얘기한 폴 케인하고 또 1983년에 들어온 밥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밥 존스 대학교를 세운 밥 존스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여기 예언자인 밥 존스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캔자스시티 예언운동은 마이클 비클과 밥 존스와 폴 케인 이 세 사람이 삼총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라고요? 아, 기껏 듣고 누구냐 그러면 아무 생각 없다 이러면 마이클 비클 또 밥 존스 또 폴 케인 이 세 사람이 그 캔자스시티 예언운동의 삼총사예요. 그런데 이 캔자스시티 교회는 1986년도부터 소위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를 시작합니다. 이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는 7개 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 분과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목적은 뭐냐면은 예언자를 훈련하는 거예요. 예언자 훈련. 그리고 예언자들이 한꺼번에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언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만나면은 무슨 예언해 줄까? 다 그런 거예요. 이 마이클 비클도 생기 잘생겼어요. 비클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는데 딱 넥타이도 안 매. 탁 해가지고 요거 촥 이렇게 된 거 입고 나와가지고 아주 보면은 그 잘생겼어요. 청바지 탁 입고 나와가지고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잘생긴 놈이 사기를 친다 이거. 7개 분과 가운데 그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실로 미니스트리, 실로 사역이라는 건데 이 실로 사역은 실로라는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예언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사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거기 실로라는 동네에 함께 살면서 예언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그런데 이 실로 미니스트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동성연애와 술주정뱅이였던 폴 케인.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선지자 학교 해가지고 선지자로 훈련시킨다. 이것은 마이클 비클의 캔자스시티 예언 운동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언을 한다고 칩시다. 그 예언은 성령의 은사로 오는 것이고 어떻게 훈련으로 옵니까? 방언을 한다고 칩시다. 방언 기도하다가 저절로 나와야지. 그걸 어디 가서 훈련받으면 방언이 됩니까? 딱 때려가지고 아다다다다다 나오면 방언입니까? 그런 또 뭐 주기도문 까꾸로 20번 외우면 방언이 나왔다. 예, 그런 거는 황홀경에 짓거리는 소리라고 Ecstatic Utterances라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 사역은 예언자 학교고 선지자 학교고 또 다른 분과가 도시교회 사역이라는 겁니다. City Churches. 이 도시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한 도시 안에 모든 목회자들은 한 지도자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캔자스시티 예언자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의 교회들을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수작이죠. 아니 자기들이 뭔데 한 도시에 뭐 대표 사도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들 다 자기 밑에 넣는단 말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 밑에 들어가느니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 이런 운동이 각 도시에 일어나니까 목사들이 위협을 느껴. 저것들이 도대체 뭔데 와가지고는 목사들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또 하나의 분과가 뭐냐면 The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집은 1999년도에는 International이란 단어가 붙어가지고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줄이면은 IHOP, IHOP이 된 거예요. 1999년도부터 IHOP인데 이 IHOP은 밥 존스의 예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 24시간 예수님을 경배하는 청년 사역자들과 음악가들이 전 세계의 청년 사역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밥 존스의 예언을 따라서 IHOP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비클이 IHOP의 대표인데 2010년도에 이 IHOP의 전임 사역자가 2,5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 월급 받고 일하는 전임 사역자가 IHOP의 2,500명.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만 교인이 2,500명이 아니라 IHOP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2,500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IHOP을 탄생시킨 예언은 밥 존스인데 이 밥 존스라는 사람은 원래 태어나기를 알칸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9살 때 천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이 웃겨요. 이 윌리엄 브레넘은 7살 때 봤다고 하고 폴 케이는 8살 때 봤다고 하고 밥 존스는 9살 때 봤다고 하고 이제 다음에 나올 또 인간은 10살 때 봤다고 할 겁니다. 근데 9살 때 밥 존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백마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는 그리고 밥 존스 보고 네가 이 마차에 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백마를 타라 했는데 9살짜리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밥 존스는 어렸어부터 그 천사가 자주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서 천사 자주 나타난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밥 존스는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고백하듯이 나는 죄에 물든 채 20년을 지냈다. 술을 충분히 마시면 정신을 잃었다. 알코올 중독, 길거리 싸움, 술집에서 다툼, 여자 따라다니기, 도박, 주류 밀수, 귀신 들림 이런 세월을 20년을 보냈다. 이게 밥 존스의 직접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서 마귀가 말하기를 너는 네 개인의 원수인 12명을 저주하고 복수해라. 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너는 네 원수들을 용서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귀 말을 물리치고 예수님 말을 들어가지고 그 12명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서 그때부터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구원 간증이 조금 이상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야. 정신병원에 있는데 뭐 마귀 나타나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변화 과정은 좀 복음에 의한 변화 과정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후로 천사들을 자주 만나고 또 꿈속에 예언과 환상을 자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예언을 그때부터 막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83년도에 자기를 받아주는 마이클 비클과 함께 캔자스시티 예언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 존스는 양아들이 있어요. 양아들. 양아들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미국에 있는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손에 문신하고 이혼하고 플로리다에 큰 붕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아주 의심스러운 붕을 일으킨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한국의 그 양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이 밥 존스의 양아들님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이 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밥 존스가 1991년도에 성추문이 났습니다. 그 성추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자 성도 두 명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나라해지거라. 정나라해지거라. 그러니까 정나라해지려면은 옷을 벗어야 되느니라. 아, 이래가지고는 여성도 둘을 옷을 벗기고, 이제, 그, 추잡한 짓을 하는 바람에 1991년도에 캔자스시티 예언운동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이듬해에 또 비크라고 그루웬하고 짝짝꿍대가지고는 용서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또다시 들어옵니다. 웃겨요. 1993년대 용서를 받고 또 계속해요. 이 밥 존스, 이 사람이 밥 존스인데 이 사람은 군대 생활할 때 해병대였는데 한국전쟁에도 참여했어요. 한국에도 왔었던 이 참전 용사야 밥 존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 그 세계 기독교회를 지배하는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좀 이상합니다. 밥 존스의 예언과 마이클 비클의 주도적인 그 활약으로 인해서 IHOP이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국제 기도의 집이 1999년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국제 기도의 집은 자기들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장막이 지금 왜 필요해요? 구약시대 장막이 지금 왜 필요하냐고요. 그것은 다 예표이고 지금은 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가지고 아이합은 24시간 기도해. 검은고와 향로가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검은고와 향로. 그러니까 하프 앤 바울이라고 하는데 검은고는 천사들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향로는 기도를 담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이것이 24시간 계속돼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이합을 비판하면은 아이고 저건 기도도 안 하는 게 왜 기도하는 사람들 붙들고 난리냐. 이제 이렇게 욕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24시간 해야 됩니까? 기도를 24시간 해야 됩니까? 아니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되지 왜 24시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24시간 맨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성경 말씀에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아요. 24시간 뭐 연속 기도를 해가지고 24시간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목적이 중요해요. 기도의 목적은 예언이라는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을 미혹해가지고 신비주의 운동으로 인도하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예언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예언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운동에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면 뭐냐? 그 다음에는 사람 많이 모이면 나오는 게 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과 돈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운동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 아이합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뭔가 하면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아이합 운동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힌두교와 이방 종교 그리고 로만 캐톨릭의 신비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의 방법은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함으로 성령의 감동의 영역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촛불을 켜놓고 촛불. 촛불을 켜놓고 집중을 해가지고 영감을 받는다든가 이게 관상기도 방법입니다. 또 아니면 호흡법을 이용해가지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래가지고 우주의 기를 몸에다가 받는다는 게 관상기도 방법이에요. 이런 관상기도가 아이합의 신비주의 운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관상기도 이런 데 근처도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참 유감스럽게도 이 침례교 목사들 중에 일부가 이런 관상기도 같은데 몰려댕기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몰려댕기기 싫습니다. 목회 조그맣게 하면 했지 그런데 몰려댕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하는 촛불 놓고 앉아가지고 뭐하는 짓이에요. 기도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1대1로 하면 되는 것이 촛불은 촛불을 켜셨나요? 뭐 노래에서는 들었어도 기도하는데 왜 무슨 너무 촛불을 켜놓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 귀신 불러들이는 짓이에요. 호흡법. 아 호흡법은 무슨 호흡? 이게 요가나 힌두교 쿤달리니가 하는 짓인데 호흡을 해가지고 우주의 기를 끌어모아. 우주의 기가 뭐야 도대체? 사람 영혼 안에 영혼을 피우고 호흡법을 통해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은 악령 귀신들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현상들은 그건 귀신 현상인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이거 관상기도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죠. 아 이게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 차로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주 금요 차례 때 설교 길게 하는 게 되게 싫어요. 그러면 이 캔자스시티 프로페트의 문제가 뭐냐? 첫째 문제는 예언의 정확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건 좋은데 100% 맞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2011년 3월 7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비클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이합의 예언은 20% 맞는다고 했어요. 80%가 틀린다고. 아, 그런 20% 그냥 점쟁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와가지고 뭐 점점 봐주세요 하면 확률 20%는 50%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합의 예언자는 20%밖에 안 돼. 80%가 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성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번 이 빈야드 운동이 그때 막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저는 미국 베튼루지 루이지애나 그 한인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나보고 오라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언자 하나가 청바지 딱 입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언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이놈들은 무슨 점쟁이 예? 무슨 백기 꽂고 점쟁이 노름을 하나 이래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나갑니다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웃기더라고요. 근데 달라스 신학교의 구약학 조교수인 잭 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캔자스시티 펠로십을 방문했다가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자기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쪽지게 같이 맞추는 거야. 어린 시절에 내가 누구한테 당했고 누구한테 당했고 이런 걸 쪽지게 같이 맞추니까는 야, 이 예언운동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언운동에 가담했다가 교수도 쫓겨나고 목회도 쫓겨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잭 디어 캔자스시티 예언운동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로 이들의 예언하는 것은 내가 가면 지진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에 일본 가면 지진이 일어날 거다. 맞을 확률 한 50% 됩니다. 왜? 거기 항상 지진이 일어나니까. 또 내가 거기서 나오면 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난다. 예, 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50% 이상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예언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또 뭐 전쟁 예언 한국에 전쟁 난다는 예언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아직 안 났습니다. 아 이런 걸 뭐라 하냐 구라 가뭄이 온다 뭐 이런 거 그럼 가뭄 3년 가뭄이 온다고 예언했는데 밥 존스가 3년 가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뭄, 지진, 전쟁 이런 예언은 밥 존스 예언을 듣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중앙기상대 예보를 듣는 게 훨씬 정확하고 전쟁 예언을 밥 존스의 예언을 듣는 것보다는 군사 문제 전문가 텔레비 나와서 하는 이 사람들의 분석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에게 겁주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뭐 너 뭐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조만간 죽을 것이다. 맨 있다. 안 그러면 무슨 병에 걸릴 것이다. 너는 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예언은요 100% 맞아요. 너는 죽을 것이다. 뭐 언제 죽는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100% 맞습니다. 예, 그런 예언들 상당히 거짓된 것이죠. 그러나 이 귀신의 영도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상처를 받았다든가 어디서 무슨 경험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귀신이니까 과거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종말론은 거의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저는 이 종말론 세대주의는 아주 잘못된 가장 악한 종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 이 마이클 비클은 앞으로 100년 내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100년 안에 오신다고요. 아, 뭐 자기 죽은 다음에 틀리면 그만이지. 그리고 마이클 비클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이것은 신사도 운동이에요.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거기서 무슬림 회교 사원을 쫓아내고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운동인데 크레이지한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맞는 운동이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을 회교도로부터 빼앗는 무슨 십자군 운동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까? 아이 졸지 마요 이런 거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바르게 살고 하는 것이 종말을 맞는 바른 자세이지 예루살렘 가가지고 회교도 쫓아내고 회교성전 부수고 거기다가 성전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ack to Jerusalem. 그 인터컵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Back to Jerusalem 운동을 하고 중국의 그 무슨 윈 형제인가 무엇인가 하는 사기꾼 같은 친구가 이 Back to Jerusalem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세대주의 종말론과 관련된 아주 불건전한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도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를 기초로 세워졌는데 또 다른 사도와 선지자가 세워지면 그것은 교회의 다른 기초가 또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기초가 또 필요합니까? 열두 사도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열두 사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외에 다른 기초가 또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 새로 생긴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거짓된 교회, 가짜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도가 됐다고 스스로 사도라고 무슨 놈의 사도들이 그렇게 이혼도 잘하고 바람도 잘 피고 동성애자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불건전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Manifest Sons of God. 이들은 사도들보다 열두 사도들보다 만배의 기적을 행할 것이며 10억 이상을 구원할 것이며 이 랭귀지가 커. 언어가요. 큽니다. 아주 이 구라치는 범위가 크다 이거예요. 이 웃기는 것은 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근데 중국에 보니까는 이 파룬궁 하는 사람들은 진짜 벽을 뚫고 지나갑니다. 벽을 만리장성 있으면 이쪽에서 벽을 뚫고 이쪽에 나타나요. 마술이에요, 마술. 벽을 뚫고 지나가. 텔레비 MBC에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 나타나더라고요. 마술. 그렇죠. 이들은 초능력을 행할 것이며 죽지도 않을 것이다. 죽지도 않는데, 아 근데 대부분 죽었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현상인데, 이들은요 기도와 찬양과 은사, 기도와 찬양과 은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이런 귀중한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사탄의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참으로 아무 책이나 읽어서도 안 되겠고요, 아무 말이나 들어서도 안 되겠고, 저도 이거 참 귀찮지만 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연구를 해서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놀란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부패했나? 기독교가 이 정도인가? 기독교가 이거 무슨 힌두교 쿤달리니 운동처럼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깨끗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깨끗한 영성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참으로 악한 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귀신의 영을 분별하여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 어둠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신앙도 깨끗하고 우리의 윤리도 깨끗하고 삶도 깨끗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